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글 신현배, 그림 장선환의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하지만 책을 무척 좋아했던 링컨은 혼자 힘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링컨은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가로서도 성공할 수 있었어요. 남북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링컨은 노예 해방에 앞장섰죠.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링컨의 마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직도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그럼 에이브럼 링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이브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비록 낡았지만 가장 아끼는 책이에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귀한 책이거든요. 어머니는 에이브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에이브, 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다오. 에이브는 어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성경책을 읽었어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실까? 에이브는 누나 사라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때 창밖을 보고 있던 사라가 반갑게 소리쳤어요. 에이브, 마차가 온다. 아버지가 오시나 봐. 얘들아, 인사드려라. 새어머니를 모셔왔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고향 친구였어요. 남편을 잃자 아버지에게 다시 시집을 온 거예요. 만나서 반갑구나. 새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 옷이며 얼굴이 엉망이구나. 이리 오너라. 새어머니는 에이브와 사라를 우물가로 데려가 깨끗이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어요. 새어머니는 참 부지런하고 자상한 분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에이브에게 책을 갖다 주었어요. 이솝 우화나 로빈슨 크루소 같은 동화책이었어요. 시골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에이브는 단 며칠 만에 모두 읽어 치웠어요.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에이브를 학교에 보내야겠어요. 저렇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학교에 보내? 아, 농사꾼이 공부는 해서 뭐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배워야 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에이브를 학교에 보냈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어요. 농사일이 바빠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거든요. 에이브는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는 에이브가 책을 읽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농사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는 18에이커의 땅을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를 썼어요. 에이브는 계약서를 읽어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버지, 계약서에는 우리 땅을 모두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뭐야? 글을 모른다고 나를 속여? 못된 사람 같으니 하마터면 땅을 모두 빼앗길 뻔했구나. 아버지는 당장 달려가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 뒤로는 에이브가 책을 읽어도 못 본 척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에이브를 책벌레라고 불렀어요. 마을에 있는 책을 모두 읽고 나자 먼 마을까지 가서 빌려다 읽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에이브는 한 변호사의 집에 워싱턴의 일생이란 책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80리길을 걸어 변호사의 집을 찾아가 그 책을 빌렸어요. 에이브는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에이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책이 흠뻑 젖어버린 거예요. 에이브는 변호사를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책이 못 쓰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책값만큼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정직한 아이로구나. 변호사는 일을 마친 에이브에게 다른 책을 몇 권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에이브는 변호사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8살이 된 에이브는 오하이오강에서 나룻배 사공리를 했어요. 오하이오강은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 사이에 있어요. 증기선이 다녔지만 배가 커서 강 기슭에 댈 수 없었어요. 에이브는 손님들을 증기선까지 실어다 주는 일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켄터키주의 사공들이 에이브를 고소했어요. 에이브를 혼내주십시오. 허가도 없이 뱃사공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는 켄터키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관이 물었어요. 에이브 씨,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죠? 인디애나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디애나주에서는 뱃사공일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더구나 당신은 켄터키주에는 오지 않고 인디애나주 쪽에서만 일했지요?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에이브는 재판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할 줄 알았는데 이런 판결을 받다니 법이 참 재미있구나. 주마다 법이 다를 줄이야. 나도 언젠가 법률 공부를 하고 싶어. 에이브는 22살이 되자 동생들과 함께 배에 짐을 싣고 다니며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마친 에이브는 천천히 뉴올리언스 시내 구경을 하다가 노예 시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노예 상인이 쇠사슬에 묶인 흑인 노예들을 팔고 있었어요. 백인 남자가 흑인 여자를 사서 끌고 가려고 했어요. 흑인 소녀가 끌려가는 흑인 여자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흑인 여자의 딸이었어요. 흑인 여자는 딸을 돌아보고 애타게 울부짖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딸아이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백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흑인 여자를 짐승처럼 끌고 갔어요. 에이브는 화가 치밀었어요. 노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짐승처럼 대하다니 정말 잔인한 짓이야. 그러자 동생 행크스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흑인은 사람이 아니야. 그냥 노예일 뿐이야. 에이브는 행크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흑인들도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해. 그러려면 흑인을 노예로 쓰는 법을 없애야 해. 나는 꼭 흑인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에이브는 노예시장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뉴올리언스에서 돌아온 에이브는 오퍼트라는 사람의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에이브는 장사를 마치고 돈 계산을 하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6센트가 남네? 에이브는 받은 돈을 일일이 확인해 보았어요. 아, 앤디 할머니에게 6센트를 더 받았구나. 에이브는 헐레벌떡 십리를 달려 앤디 할머니 댁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물건값을 더 받았어요. 아, 나중에 줘도 될 텐데 이 밤에 여기까지 왔어? 겨우 6센트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돈을 잘못 받았으니 얼른 돌려드려야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 할 때 손님이 찾아와 홍차를 사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저울을 보니 눈금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눈금이 0이 아니라 50을 가리키고 있네? 아, 그렇다면 어젯밤에 홍차를 50g이나 덜 들었구나. 에이브는 깜짝 놀라 홍차 50g을 들고 손님에게 달려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울 눈금을 잘못 보고 홍차 50g을 덜 들였습니다. 에이브는 홍차를 내주며 거듭거듭 사과했어요. 이런 일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에이브를 정직한 에이브라고 불렀어요. 에이브가 가게에서 일한 지 1년 5개월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에이브를 찾아와 말했어요. 이번에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 선거가 있다네.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아니야. 아, 자네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젊은이가 정치를 해야 해. 그래야 우리 고장이 잘 될 거야. 에이브는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 그런데 정치가가 될 수 있을까? 아예 아니야. 그래도 혼자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했어. 정치가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거야. 에이브는 마침내 출마를 결심하고 선거 연설에 나섰어요. 저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뽑아주신다면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에이브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지만 선거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에이브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마을에서 300표 가운데 277표를 얻었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 다음번에는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되겠지. 에이브는 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구멍가게를 하면서 다음 선거를 기다렸어요. 2년이 지난 1834년 봄, 또다시 주의회 의원 선거가 열렸어요. 에이브는 이번에도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어요. 하루는 들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농민들이 밀밭에서 밀을 베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에 출마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벼랑간 양복 윗도리를 벗더니 낫을 집어들었어요. 농민들은 링컨이 밀을 아주 잘 베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농부의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했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링컨의 인기는 크게 올라갔어요. 링컨은 마침내 주의회 의원이 되었어요. 선거가 끝난 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어요. 링컨이 당 본부에서 선거 자금으로 받은 $200 가운데 $199 25센트를 돌려보냈기 때문이에요.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내 말을 타고 다녀서 교통비도 들지 않았죠. 나를 도와 일하는 몇 분에게 음료수를 사주느라 75센트를 썼습니다. 링컨은 남은 돈과 음료수 값을 치른 영수증을 넣어 보냈어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선거 자금이 모자라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쓰기 바쁜데 오히려 돌려보내? 세상에 이렇게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다 있다니. 링컨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얻게 되었어요. 주의회 의원이 된 링컨은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게 되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댈 돈이 없어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되면 죄 없이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흑인을 노예로 쓰는 법을 없애는데도 앞장서고. 존 스튜어트라는 변호사도 링컨에게 말했죠. 의원님, 법률책을 많이 읽으셨죠? 변호사가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회 활동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링컨은 법률책도 많이 읽었지요. 링컨이 베리와 구멍가게를 할 때의 일이에요. 하루는 짐을 가득 실은 마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말이 지쳐서 짐을 줄여야겠어요. 짐을 한 상자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링컨은 금방 쓰러질 듯 서 있는 말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필요도 없어 보이는 상자 하나를 샀어요. 상자 안에는 법률책이 몇 권 들어 있었어요. 링컨은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재미있던지 하루 만에 모조리 다 읽어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다른 법률책을 빌려다 읽은 적도 있었지요. 그래, 변호사가 되는 게 좋겠어. 링컨은 법률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2년 뒤인 1836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의 나이 27살 때 일이었어요. 링컨은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어요. 스프링필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했지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청년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링컨은 청년의 변론을 맡아 누명을 벗겨주었어요. 청년의 어머니는 몹시 고마워하며 자기가 가진 40에이커의 땅을 변호사 비용으로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링컨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인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아는데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링컨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흑인 노예들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거나 턱없이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링컨은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리 재산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편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었죠. 링컨은 1847년에 미국을 대표하는 연방의회 의원이 되었어요. 링컨은 연방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려고 수도 워싱턴으로 갔어요. 그때만 해도 워싱턴은 더럽고 지저분한 도시였어요. 길가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남루하게 차려입은 흑인 노예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곡식과 야채를 손수레로 실어 날랐어요. 쇠사슬에 묶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흑인 노예들도 눈에 띄었어요.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에도 노예시장이 있었는데 링컨이 젊었을 때 본 노예시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죠. 아직도 저렇게 소나 말처럼 매질을 하며 끌고 다니다니. 이 무렵 미국은 노예 문제로 남부와 북부가 팽팽히 맞섰어요. 남부에는 목화 농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와 일을 시켰어요. 노예들은 감독이 채찍을 맞으며 죽도록 일만 했어요. 달아나다가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북부에서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링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노예의 아이는 자유롭게 풀어주면 안 될까? 돈을 내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면 안 될까? 하지만 미국의 모든 국민이 이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1858년, 링컨은 49살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어요. 링컨과 맞선 민주당 후보는 더글러스였어요. 두 사람은 선거 기간에 노예제를 놓고 7차례나 토론을 벌였어요. 링컨은 젊은 시절 보았던 노예시장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제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어요. 흑인과 백인은 평등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요. 따라서 노예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노예제를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더글러스는 링컨의 주장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는 노예제를 지지했는데 그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결국 선거는 더글러스의 승리로 끝났어요. 하지만 노예제를 없애자는 링컨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어요. 링컨은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링컨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왔어요. 사람들은 정직한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동안 노예제를 없애야 한다고 입이 아프게 외쳐왔다. 뜻을 이루려면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링컨은 마침내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어느 날 링컨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레이스라는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보낸 거예요. 링컨 아저씨, 꼭 수염을 기르세요. 여자들은 수염 기른 남자들을 좋아한답니다. 링컨은 그레이스의 말대로 멋진 수염을 길렀어요. 1860년 11월 6일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링컨은 초조하게 투표 결과를 기다렸어요. 새벽녘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링컨 후보가 더글러스 후보를 50만 표 차로 눌렀어요. 링컨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링컨이 마침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북부 사람들은 몹시 기뻐했어요. 그들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그러나 남부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했어요. 이제 남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링컨은 노예제를 없애자고 떠들어댔잖아. 우리는 꼼짝없이 노예를 잃게 되겠지. 그건 안 돼. 링컨이 노예제를 없애기 전에 우리 남부가 뭉쳐야 해. 우리끼리 손잡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남부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이제 미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링컨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큰일이네. 이러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겠어. 노예제를 당분간 그대로 두더라도 그것만은 막아야 해.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노예제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나라의 주인입니다. 노예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그러나 남부 사람들은 이 성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는 특별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거리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그때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남부의 7주가 따로 모여 남부연합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는 제퍼슨 데이비스를 뽑았대요. 링컨은 얼굴빛이 어두워졌어요. 큰일이 벌어졌구나. 결국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어. 링컨은 차창 밖을 내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링컨은 무거운 마음으로 국회의사당으로 갔어요. 취임 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올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귀족 출신 의원 하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링컨! 당신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죠?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미국 역사상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 대통령이 된 셈이군요. 의사당하니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링컨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없이 서 있었어요. 링컨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링컨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의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죠.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보았지만 도저히 아버지를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링컨의 말이 끝나자 의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링컨은 낡은 성경책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성경책은 제가 9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에서 배운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약속합니다. 잠시 뒤 링컨은 렁찬 목소리로 취임 연설을 했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남부와 북부가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링컨은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남부와 북부를 화해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미국은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북군은 싸울 때마다 남군에게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훌륭한 장군에게 지휘를 맡겨야 해. 링컨은 맥클레런 장군을 북군 총사령관에 임명했어요. 맥클레런은 전술이 매우 뛰어난 젊은 장군이었어요. 맥클레런은 군대를 이끌고 서부 버지니아로 가 남군을 가볍게 물리쳤어요. 북군으로서는 처음 거둔 승리였죠. 링컨은 국방부 장관 스탠턴과 함께 맥클레런 장군을 찾아갔어요.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고 자리에 없었어요. 링컨과 스탠턴은 몇 시간 동안이나 맥클레런 장군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맥클레런 장군이 사령부로 돌아왔어요. 대통령 각하와 국방부 장관께서 몇 시간째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관의 말을 듣고도 맥클레런 장군은 아무 대꾸도 없이 침실로 올라가 버렸어요. 부관이 링컨에게 말했어요. 사령관님은 방금 침실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스탠턴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 대통령 각하가 오셨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잠자리에 들어? 카카, 저렇게 버릇없는 자는 당장 사령관 자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링컨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오죽 피곤하면 잠자리에 들었겠습니까? 맥클레런 장군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군 덕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장군의 군화라도 닦겠습니다. 북군이 점점 우세해지자 링컨은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일을 했어요. 바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이었죠. 1862년 9월 22일의 일이었어요. 미국의 모든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해방된 노예들의 자유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는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노예들을 힘껏 도와줄 것입니다. 해방된 노예들은 알맞은 임금을 받고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사람은 미국 군대에 들어가 정의를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1863년 7월, 링컨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우리 북군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남군을 크게 무찌르고 있습니다. 남군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9일, 링컨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사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했지요. 우리 선조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믿고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병사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목숨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 땅에서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승리한 뒤부터 북군은 싸울 때마다 남군을 무찔렀어요. 남군은 후퇴를 거듭했죠. 1865년 4월 9일 링컨은 북군 총사령관 그랜트 장군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대통령 각하, 기뻐해 주십시오. 북군이 남부 연합국의 수도인 리치먼드를 함락시켰습니다. 남군이 항복했습니다. 4년을 끌던 남북전쟁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링컨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미국이 둘로 나뉘어 서로 총뿌리를 겨누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링컨은 리치먼드를 찾아갔어요. 흑인들이 링컨을 알아보고 몰려들었어요. 대통령 각하, 우리들은 정말 자유의 몸이 된 겁니까? 흑인 부인이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그럼요.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사세요. 링컨은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전쟁이 끝나자 북부 사람들은 링컨에게 요구했어요. 남부 연합국의 대통령 데이비스를 사형하세요. 그리고 남군의 총사령관 리 장군도 감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우리는 모두 한 형제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감싸 주어야죠. 링컨은 남부 사람들을 하나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남부와 북부가 손잡고 미국을 다시 일으키자고 호소했지요. 그러나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지 엿새 만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남군을 지지하던 한 청년의 흉악한 총탄에 쓰러진 거예요. 링컨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학교라곤 고작 몇 달 동안 다닌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링컨은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했어요. 정직하고 성실했던 링컨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았어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따랐지요. 링컨은 짐승이나 다름없이 살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리하여 미국을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로 만들었죠. 오늘날 링컨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